같은 말든 난 상관없어. 무거운 짐을 떼낸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. I know 이 다짐도 부질없어. 제자리 맴돌 뿐 똑같은 말 꾸미기길 원해. 멀어질까 두려운 감정에 움츠려들 때 I do 널 봐주지 않을 거야. Please let me go away. 난 아니야 현재. 난 아니야 그런 사람. 네 앞에서 태어날 수 없는 상황. 못된 감정이 앞서 불행했음 싶어. 너 때문에 내가 변할까 봐 또 난해서 미소 지네. 쉽게 지나갈 기분은 아닌가 봐. 아침이 밝아도 눈앞이 캄캄해지네. I know 이러는 건 촌스럽죠. 근데 뭐 어쩌겠어. 난 아니야 현재. 미소 지네.